푸른 밤 종현입니다. 이것이 내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배가 고프다고 울기라도 하면요, 그때부터 불안은 시작되고요. 이것 때문에 사색을 즐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좋은 점보단 안 좋은 점이 더 눈에 띄지만 때론 이 휴대폰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지금 당장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털어놓고 싶은데 그 누군가가 없을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참견하면서 얘기 나누고 싶을 때, 그럴 땐 이 휴대폰만큼 절실한 게 없겠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내가 봤던 거, 들었던 거, 느꼈던 걸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얘기 나누고 싶으세요? 그럼 일단 휴대폰을 들고요, 제 얘기에 언제든 참견해 주십시오. 2월 2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that needs some fixing in a little cafe just around the bend. A hot dry wind blows right through me. The baby's crying and I can't sleep. And I can feel a change is coming closer, sweet release. I am calling you. Can't you hear me? 2월 25일 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제베타스틸의 콜링유였습니다. 네, 이 곡 1987년도 영화죠. 바그다드의 카페 OST인데요. 영화 좀 오래돼서 안 본 분들이 이제 많아질 정도로 됐는데 이 노래만큼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영화는 좀 어색한데요. 제목도 그렇고요. 음악은 귀에 익습니다. 네, 오프닝 때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는요, 휴대폰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제품이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정말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말 끼고 휴대폰 고장난 적이 있었거든요. 수리도 못하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차라리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뭐 월요일 되면은 그때 되면 어차피 다시 다 연락하고 그러면 되지. 지금이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면서 좀 마음을 놨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되게 잘해야 돼요. DJ 진행 잘해야 돼요. 왜냐면요, 지금 아마 음악도시 시장님이시죠? 성 시장님, 성발라님이 듣고 계실 겁니다. 모니터 해보시고 좀 말투나 이런 부분을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 근데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가셨는데 오늘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요. 오늘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해 줄게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아마 퇴근길에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잘해야 됩니다. 어느 팀이 또 두각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란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안정현님, 라디오에 참견하고 싶어서 휴대폰 붙잡고 참견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견해 주시면 돼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요, 광고 듣고 음악이 머문 자리들로 돌아오겠습니다.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Umagi, Momun Charidul. 여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오늘은 바르셀로나의 거리 이곳저곳을 산책해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음악은 곧 일상입니다. 댄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젊은 청년이 뭇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열정적인 라틴 리듬을 연주하는 밴드는 거리를 단숨에 댄스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음악을 들으며 거리를 걷다 마주한 에스파냐 광장. 바로 이 광장의 중심에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자랑거리, 음악 분수쇼. 에스파냐 광장에 날이 저물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총 134개의 물줄기로 이루어진 이 분수쇼는 물이 50m 이상까지 치솟으면서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분수쇼와 함께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누구의 음악인지 맞춰보는 재미도 있다고 하네요. 음악 분수쇼를 처음 보던 날 흘러나왔던 바로 그 음악, 바르셀로나의 아름다운 저녁 풍경과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음악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고 싶네요. 마이크 올드필드의 Moonlight Shadow.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으신 노래 마이크 올드필드의 Moonlight Shadow였습니다. 네, 마이크 올드필드는요 되게 전위적인 전자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많은 음악을 발표한 가수인데 이렇게 대중적인 음악도 많이 남겼습니다. 지금 보컬이 여성 보컬이어서 여자인가? 아니면 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남자고요. 이 여자 객원 보컬은 동생이었나요? 뭐 그랬던 걸로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이 음악이 또 80년대 치약 선전에 또 사용이 돼서 많은 분들의 귀에 있다고 합니다. PD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 90년생이어서요. 네, 분수쇼도 보고 싶다. 저 라스베가스에서 한번 봤었는데 진짜 장관이었거든요. 이야, 음악이 딱 맞춰서 물이 이렇게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진짜 보기 좋았었는데. 네, 이제 여러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지님, 스페인어 전공자인데요. 정작 스페인에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음악 여행하네요. 대리만족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듣고 보내주셨군요. 스페인. 좋죠.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열정적인 나라라고. 한번 공연차라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8339님, 시장님이 듣고 계셔서 그런가? 오늘따라 발음이 되게 좋게 들려요. 하셨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안 좋았나요? 제가 신경을 많이 쓴다고 썼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네, 작가님도 밖에서 예 하고 많이 안 좋았다고. 네, 죄송해요. 제가 아직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8988님, 회식하고 좀 늦게 들어와서 딱 푸른밤 지금 켰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와서 기분 좋네요. 오늘 바나나 쉐이크 해답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저번 주에도 들으셨나봐요. 바나나 쉐이크 이 가사 얘기였죠. 이해 안 가는 가사 이야기할 때 바나나 쉐이크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멘붕에 빠지셨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 해답을 가져왔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4527님, 생방 아니죠? 생방 맞습니다. 생방 맞고요. 지금 12시 20분 58초 지나서요. 이제 21분 됐습니다. 지금 생방 맞아요. 0598님, 어제 지하철에서 지갑 잃어버렸는데 운 좋게 분신물 센터에서 찾았어요. 돈은 없었지만 기타 신분증이 다 있어서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입니다. 사실 지갑 잃어버리면 안에 돈 다 없어지고 이것보다 뭐 카드 재발급받고 신분증 재발급받고 그게 더 번거롭잖아요. 그래도 돌아왔으니까요. 다행이네요. 9178님, 7년 친구랑 처음으로 둘이 전주 한옥마을에 여행 다녀왔어요. 한옥에서 듣는 푸른 밤은 또 색다른 느낌이네요. 오늘따라 쫑디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성시장님이 듣고 계셔서 목소리도 좋게 나옵나 봅니다. 아, 매일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뭐랄까 긴장감을 놓지 않고 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1617님, 내일 회사에서 도시락 싸가야 돼서 푸른밤 들으면서 밥하고 있어요. 따끈따끈한 새밥 냄새가 너무 좋아서 참지 못하고 한 숟갈 떠먹었더니 너무 배가 고프네요. 반찬으로는 브로콜리를 삶고 있는데요. 왠지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가 듣고 싶어지네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편적인 노래 신청합니다.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일차원적이네요. 이거 너무 일차원적인 거 아닙니까? 브로콜리 삶고 있다고. 브로콜리 너마저의 브로콜리 너마저. 이 팀 정말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좋긴 한데 너무 1차원적이어서요 좀 보류하겠습니다. 신청곡. 0418님, 저 오늘 26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했어요. 이야, 자취방으로 이사해서 첫날 밤인데 동네며 룸메며 책상 침대 이불 모두 어제와 달라 새로운데 어제와 같은 라디오를 들으니 편해지네요. 저 잘 살 수 있겠죠? 하셨습니다. 자취도 해보고요. 뭐 친구들랑도 같이 살아보고요. 좋은 경험이죠. 건강하게만 지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자주자주 연락드려야 되고요. 잘 사실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살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무거워 보인다. 잘 살 겁니다. 3360님, 바로 뒷집 사는 친구와 옥상에 앉아 별 보면서 라디오 듣는데 겨울이라 좀 춥지만 낭만적인 게 기분 좋네요. 와, 이거 진짜 낭만적인데요? 옥상에서 별 보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좀 춥겠네요. 감기 조심하고요. 이불 좀 챙기세요. 이불 챙기고 들으세요. 1201님, 쫑디라는 애칭 오글거렸는데 익숙해지는 중입니다. 왜요? 쫑디보다 더 좋은 애칭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아, 왜 쫑디가 왜 오글거리죠? 쫑이어서 그런가? 그럼 종디로 불러주십시오. 편하게. 종현이니까요. 쫑, 쫑. 난 쫑이 편한데. 우리 누나가 날 계속 쫑이라고 불러서 그런가? 그런 거. 어? 종디. 아, 애칭 있으면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우리? 애칭 하나만 더 만들어 주십시오. 쫑디, 종디 말고. 네.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보이의 에버 에버 듣겠습니다. 문희수님, 차경진님, 5996님 신청하셨고요. 보이가요, V-O-Y예요. 보이의 에버 에버 듣고 올게요. 창문을 닫아도 계절은 오고 두 눈을 감아도 침달래는 불꽃 긴 꿈에 헤매도 아침은 오고 돌아서 있어도 흔들리는 마음 한밤이 가고 두 밤이 가도 보내지 못한 마트 다리기 울고 소나기 지나도 여전히 제자리만 도는 너 편지지 속에만 남은 마음 틈 마른 꽃잎부서 지른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아무리 상담을 받고 고민을 해도 여자들의 마음 쉽사리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밑도 끝도 없이 화내는 직장 상사의 마음 알 수가 없죠. 또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해도 가끔은 작가의 넓고 깊은 뜻 쉽게 받아들이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야, 갑자기 목소리 이렇게 까니. 아, 근데 그래도 귀여워요. 괜찮네.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것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으론 이해하기 힘들고 몇 번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받아들이기 힘든 알 수 없는 노래, 가사들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숱한 논란과 자체 디스가 난무하는 코너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 라디오. 네, 더 라디오 함께해 주실 두 분이죠. 남들이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주눅들지 않는 소란의 보컬 프린스 고영배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킬도 서슴치 않는 냉철한 분석가죠. 버스커 버스커의 김영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네. 이 양가죽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네? 목소리 까니까 무스탕 네, 무스탕 하셨어요. 네. 무스탕이요. 네, 네. 지금 영상인데 무스탕 입고요. 네. 더워요. 뭐 목소리 아, 깔고 너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게 밖에는 춥더라고요 이게. 지금 밖에 맞아요, 추워요. 일교차 심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감기 조심하고요, 여러분. 저 감기 어저께까지 고생하셨어요. 갑자기 목소리 까시는데요, 고영배 씨도. 정말 이번 감기 네. 명불허전이에요. 명불허전. 역시 명불허전. 야, 나 잘 때 누가 야구방망이로 내 등을 막 때리는 줄 알아. 너무 아파. 아, 기침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몸살. 기침도 나고. 야, 정말 힘들었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아이고, 한 주간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나 봐요. 네,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요, 씨. 지금. 반쪽은 아니고요. 반쪽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냉정해. 냉정한. 혈색이 좀 안 좋기는 해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도 네. 제가 아픈 와중에 네. 숨소리 무대 잘 봤습니다. 아유, 숨소리 안 모니터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종현 씨가 태연 씨 세 번 봤는데 네네. 태연 씨가 종현 씨 한 번 봐가지고 나 많이 속상했어. 아 그렇게 자세히 보셨어요? 트윗인데 몇 번 봤는지도 세실 정도로요? 좀 더 협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속상해. 아 태연 씨가요? 네, 종현 씨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더 좋아해요. 어 진짜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태연 씨가요 저를 못 보시겠대요. 웃음이 나서. 아 진짜. 그래서 좀 서로 좀 못 보는,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그런 연출을 차라리 해보자 해서. 나도 집안 큰아버지 같이 어이 쟤는 왜 안 보는 거야? 네, 오늘 온 문자 중에 네. 뭐 고영배 삼촌 와서 반가워요 뭐 이런 문자도 왔다는데 어, 저처럼 어린 삼촌이 어딨어요. 고영배 씨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아, 무슨 춘추예요. 서른도 짤? 아유, 어떻게 지냈어요 형태 씨? 저는 뭐 똑같죠. 작업하고 건강하게 네. 저는 감기도 안 걸리고 네. 저도 사실 공연하시는 걸 봤는데 아 정말요? 다는 못 보겠더라고요 사실. 왜요? 왜요? 부러워서. 아 부러워. 저 태연이랑 듀엣한 남자입니다. 아 진짜 너무해. 다 가졌다. 소년시대 네, 이제 컴백하니까요 여러분. 예, 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예. 네, 음원 공개됐어요. 한 번씩 들어주시고요. 미스터 미스터 네. 아까 조정치 형이 네네. MR이냐고 그런 분이 삼촌이죠? 그럼 맞아요. 정말 삼촌 같은. 삼촌 같은 분이. 삼촌 같은 발언입니다. 반주 반주냐면. 정말 그 무슨 해괴망측한 발언입니까 그게. 아 너무 즐겁습니다. 두 분 오시면 정말 푸른 밤에 활기가 넘쳐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네. 6912님. 형태 오빠 무스탕 사진 올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사진 하나 찍어야겠어요. 너무 멋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올려주세요. 오 잘 안 입거든요 사실. 귀찮아서. 아끼던 거. 네. 아끼던 거. 겨울 다가도록 아끼던 거 드디어 꺼냈습니다. 귀여워. 맞아요. 아, 근데 저희요 네. 저번 주에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한 주 똑같은 걸 한 번 더 합니다. 아! 더 라디오가요 원래 한 주 한 주 네. 이렇게 뭐 코너가 계속 바뀌는데 저번 주에 좀 팀킬과 자체 디스가 난무해서 네. 그게 너무 재밌다. 지난주 좀 흥했죠 우리가. 네, 작가님이 네. 그게 너무 재밌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모습이. 그래서 한 주 더 합니다.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가사 특집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하면요. 고정 코너 갈까요?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안 좀 더 라디오인데 네네. 두 번만에 이렇게 또 너무 정해버리면 아... 작가님들 편해져요. 맞아요. 아니, 근무태만이에요. 그... 더 어렵게. 맞아요. 네. 형태 씨가 저번 주에 말씀해주고 가셨죠. 이거 근무태만, 업무태만이라고. 네. 그래서... 태만 이러면서. 업무태만. 업무태만. 정말 기상천외한 새 코너로 매주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예예. 네. 예. 네. 이번 주는요. 네. 이번에도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가사 노래들 2탄 준비했습니다. 네네. 네, 이 코너 자꾸 노래 가사부터 좀 듣는 버릇이 생기게 만드는 코너인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니까 확실히 네. 가사 신경 쓰여요. 저는 이 가사 이 코너 하고서 그다음부터 듣는 노래 다 가사밖에 안 들려요. 원래 되게 가사를 좀 중점적으로 듣긴 하는데 빠져들었네. 네, 이 코너에 좀 임팩트가 제 머릿속에 심하게 남았나. 그러게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두 분은? 전 감기 걸려가지고 전혀 가사고 뭐고 그래요, 그래요. 한몸 건사하느라. 이게 사실 근데 저번 주엔 우리들의 본인들의 노래가 한 곳씩 소개가 됐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번 주에 만약에 본인들의 노래가 나온다면 반박자로 준비하셨습니까? 사실 네. 저희 노래는 네네. 뭐 샤이니나 FX 같은 팀들의 노래에 비하면 가사 굉장히 평범해서 이번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엔 없을 것 같다.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과연 그럴까요? 어? 형대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코너를 한 다음에 네. 해기망측한 이제 가사가 뭐가 있을까 하고 네네. 찾아봤는데 네. 제가 이제 범준이 형이랑 듀엣을 부른 곡이 있거든요. 외로운 네. 증폭장치라고. 오, 제목부터가 그러게. 이게 보면은 시계바늘로 심장을 찌르고 네네네. 막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걸 제가 무슨 감성으로 불렀는지도 모르겠고 네. 돌아보니 내용을 몰라. 네. 어, 나 근데 그 가사 너무 좋았는데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서 그래. 막 쓴 거예요 그냥. 막 네, 썼어요. 벌써 자체 디스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 그래. 시계바늘 네. 시간이 내 심장을 찌른다. 난 알겠는데? 난 그렇게 해석했는데. 아니요. 초침이에 제가 올라가서 네. 시계바늘 떼가지고 막 심장을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거 좀 이상하다. 이게 그거 좀 네. 이상하다. 앨범 이제 앨범이 나오면 이제 소개를 딱 하잖아요. 곡마다 이제 이 곡은 예. 무슨 내용으로 보도자료 쓰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곡은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야지. 제일 고민했을 거예요. 곡을 내놓고 이게. 혹시 이 노래가 오늘 이해 안 가는 가사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해도 제일 장안의 화제는 맞아요. 이거죠. 9275번님도 말씀하시네요. 다 됐고 그래서 지난주 바나나 쉐이크 무슨 뜻이에요? 얼른 알려주세요. 현기증 나요. 네. 제가 또 숙제를 해왔습니다. 알아오셨어요? 숙제네요. 인맥. 인맥 동원해서요. 네. 저희 회사 뭐 기사님이 일단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형태 씨가 읽어주세요. 귀여운 목소리로. 바나나 껍질을 다섯 개로 벗기면 사람이고 네 개로 벗기면 원숭이인 걸. 아, 무서워. 원숭이라도 좋아. 귀엽기만 하면 귀여운 바나나나. 우유가 가득한 컵. 라라라라라라. 달기단 바나나 쉐이크 하나도 안 남길 바나나 쉐이크. 그 녀석이 또 바나나를 까는군. 세 개를 까다니. 원숭이보다 더하네. 야, 이번 주에 보니까 네. 새롭게 모르겠어. 새롭게 뭔, 이상해. 이게 뭔 소리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래? 지난주에 봤는데도. 아, 이게요, 제가 지인을 통해서 네. 회사의 기사님을 통해서 또 연락을 드려서 알아봤는데요. 네. 어떤 만화에 그대로 나오는 뭐 어떤 만화의 밴드부에서 사용하는 가사를 그대로 차용해서 네. 쓴 노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은 가사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 만화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작가님이 친절하게 또 만화를 또 거기서 나온 네. 노래 몇 곡을 또 주셨는데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것도 이 만화에 나온 여러 가지 노래들 가사가 심각해요.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좋아해 좋아해 꼬마 돼지 한번 읽어봐주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바나나 쉐이크라는 노래가 일단 첫 컷에 있고요. 그 아래 컷에 좋아해 좋아해 꼬마 돼지라는 노래가 또 있어요. 굉장히 진지한 노래 표정으로 부르고 있고요. 맞아요.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꼬마 돼지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꼬마 돼지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너와 만난 그날부터 네가 없으면 죽어버릴 것만 같은 걸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그게 최신 유행이야. 말에 타고 있으면 올려다보는 너. 때가 있어도 느낌이 좋은 걸? 둘만의 사랑이 증거잖아. 반복.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젊음은 뜨거운 것. 그래도 난 상관하지 않아. 30cm 전방에서 진홍의 물방울이 떨어져. 멋진 밤 고마워. 네 밥을 만들어야 오늘 밥은 조금 굳었구나. 하지만 남기지 않고 먹는 꼬마 돼지. 이야 이거. 근데 이게 뭔 소리야? 다음 컷 보면은 네. 팬들이 좋아해 좋아해 하고 따라 부르고 있어요. 이거 좋아해. 아 이거 그거구나. 좋아해 짝 좋아해 짝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밴드의 뭔가 밴드를 주제로 한 만화에서 네. 이거 좀 영감을 받아서 차용해서 네. 쓴 가사라고 합니다. 말씀하시면서 네. 만화가 프린트된 종이를 종이 씨가 던지셨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봐도 모르는 거고 그 만화에 있는 알 수 없는 밴드 알 수 없는 가사를 네. 그 허밍어반 스테레오가 그대로 차용을 했다. 맞아요. 그 이 애니메이션을 좀 차용해서 네. 사용하신 거죠. 요 정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제도 했고요. 네. 확실하게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래 중에 더 이상 없을 것 같았는데. 네네. 작가님들이 또 찾아내셨더라고요. 저희 노래 중에. 세 명이요? 아니면은 네. 소란 씨, 소란의. 이츠 샤이니 타임이에요. 예! 가사 얘기하는데 샤이니지. Shine is back. Shine is back. 일주일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 대구 달서구에서 윤현서 씨의 사연입니다. 윤현서 씨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저는 정말 이 노래가 이해가 안 됩니다. 샤이니 아미고인데요. 쫑디의 명쾌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가사를 분위기 있게 읽어달라고. Cold heart baby. 얼음 공주 같은 눈빛은 말고 한 번쯤은 웃어도 봐요. 오금절이고 얼어붙어. Cold eyes baby. 오, 적절한 사이 얼핏으로 나왔어. 미소 한 번쯤만 내게 줘봐요. 그날 바로 급 노예 모드. 오금 저리고 얼어붙어. Cold heart baby. Cold eyes baby. Cold eyes baby. 네. 이게 아 정현 씨.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 아미고 들었었는데 이게 잘 어딘지 모르겠어서 봤더니 아, 맨 네. 뒤에 있는 맞아요. 좀 이렇게 다다다다 랩처럼 이런 모를 줄 알고 맨 뒤에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사를 숨겨 놓으신 거죠? 오금자리고 얼어붙어 이렇게 부릅니다. 5397번님은 아이돌 노래 오금이란 단어 나와도 되냐고. 근데 오금이 어딘지 아세요? 이게 오금 뒤터벅지 밑에 좀 오금이잖아요. 무릎 뒤에. 네, 무릎 뒤에가 오금이잖아요. 네, 거기가 저린 게 오금 저린 거래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좀 두렵고 춥고 무섭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뭔 뜻이에요? 오금 저리고 얼어붙는 거죠. 일단 아미고가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삭제되었군요. 아름다운 미녀를 좋아하면 고생한다의 줄임말이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아서 이상한 거야. 정말 아유, 그거예요? 정말 그거예요. 어 정말 되게 재치 있는 네티즌이 지어준 거 아니고? 아니요 유영진 이사님이 지어줬어요. 유영진 작사가님이 저에게 편곡과 함께 맡으시면서 가사를 곡에 어울리게 잘 써주셨고요. 아름다운 미녀를 좋아하면 고생한다. 고생한다. 고생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 금 노예 모드라는. 아 이게요. 이게 금 노예 모드는 뭔가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게 줘봐요. 그날 바로 급 노예 모드. 이렇게 불러야 돼요. 급 노예 모드. 급 노예 모드. 맞아요. 아 좋네. 마치 좀 영어인양. 급 노예 모드. 어 급 노예 모드.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이 노래 부르면서 저희도 사실 멤버들도 야 되게 줄임말도 들어가고 네. 이때 노예 모드 막 노예 막 이런 게 좀 유행이었어요. 인터넷 상에서. 네. 그런 걸 되게 중시하시네요. 지난주부터 보면. 그죠. 그런 최신 트렌드를 네. 네. 대중가수다 보니까 그런 네. 걸 좀 반영을 해야 한다라는 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름다운. 오금. 네. 이거 이렇게 글로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제가 봐도. 부를 때 녹음하거나 부를 때는 가사를 보시잖아요 그때. 네. 보는데요. 네. 아 그때는 이 정도일지 몰랐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를 21살 20살이었어서 가지고요. 이 노래가 그 어떤 고음과 저음의 네네. 빈부격차 가장 큰 노래 중에 하나죠. 빈부격차. 갑자기 아 미고 막 갑자기 낮아졌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요 여기서 한번 이 노래 들어볼까요? 아 들어야죠. 듣고서 한번 얘기를 더 나눠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샤이니의 아미고 듣고 오! 오겠습니다. 원해 돌아봐 멈춰봐 내게 중심을 던져 저는 누군가 스쳐 그댈 가진 기분 최고 죽겠다 죽겠어 Hey I don't know you 그냥 모르지만 그녀를 원해 나를 뿌리쳐도 그때 진짜로 원해 남자들은 모두 짓는 늑대가 안다고 엄마들의 경험담은 믿지 말라고 미모까지 너도 숭배받아 마땅 영원히 네 곁에서 사랑받아 마땅 어른발이 혈인 눈에 힘을 불어줘 이제 날 지켜봐 맡겨봐 전일 없고 지켜봐 맡겨봐 세상 없어도 난 절대 내 여자 하나 끝까지 사랑해줄 그런 멋진 나 샤이니의 아미고 듣고 왔습니다. 멋있게 따라 부르지 마세요. Cold Ice Baby. 잠깐만. 네. 속빈남, 허세남 그리고 뭐 어쩐 남의 완소남? 비교 마라 나는 완소남. 비교 마라 나는 완소남. 속빈남, 허세남 비교하지 마 나는 완소남이야. 아름다운 미녀에게 어필하는 거죠. 속빈남 말씀하시는. 속이 빈 남자. 이때 또 이 노래가 나올 때 무슨 무슨 남, 연하남, 아니면 초식남, 육식남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아니, 아무리 유행이라도 형태 씨가 아무리 속 없는 짓을 해도 우리가 네. 아이 속빈남 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만들어내려고요. 이 노래를 통해서 속빈남을 또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게 하려고 했지만 약간 꿍디꿍디의 1탄 버전 같은 느낌. 아, 그런 거구나. 꿍디꿍디의 뭐랄까요 실험작이었죠. 하지만 늘 속빈, 창조하는구나. 속빈남은 실패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미고는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사가? 네. 왜요? 뭐 아미고를 능가하는 이해 안 되는 독특한 가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네.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미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신나지만 독특한 노래라고 하면 소심한 오빠들의 그대는 한우 같죠가 떠올라요. 우리 한우 벌써? 맛있고 좋은 건 아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여자한테 한우 같다는 건 무슨 뜻이죠? 칭찬이에요? 소처럼 일 잘하게 생겼다는 건가요? 세 분이 좀 해석해 주세요. 그대는 한우 같죠? 마블링 한우 같죠? 그대는 아름답죠? 그대는 아름답죠? 그대는 참을 수 없죠? 그대는 한우 같죠? 마블링 한우 같죠? 그대는 존귀하죠? 그대는 존귀하죠? 그대는 소중해 사랑합니다. 그대는 언제나 탐스럽죠. 살짝 시 같기도 하고요. 예, 정말 음악이랑 안 어울리네요. 예. 동동동동 피아노 선율이 나왔습니다. 소심한 오빠들 노래.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의미가 그렇게 어렵진 의미 자체는 단순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한우랑 한우처럼 네, 제일 좋아하는 그녀. 같다 뭐 이런 이야기이긴 한데 내가 한우를 좋아하는 것만큼 그쵸. 뭔가 표현을 이렇게 한 거겠죠. 왜 하필 한우냐가 문제인 거지. 그만큼 널 좋아해 일상적인 걸로 하나 한번 찾아봤어. 뭐 전현지님 그대가 소인 거죠.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아 근데 이거는 그래도 가사가 이해는 좀 갑니다. 이해는 돼요 솔직히. 이상하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여자친구한테 한우를 닮았다고 하면 이게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은 알겠지만 맞아요. 그래도 소 닮았다 그러면 싫긴 하겠죠. 뭐 가장 좋아하세요? 음식 중에? 음식이요? 네. 저는 면류. 면류. 네. 그렇다고 제 아내한테 자기는 라면 같아 이러면 라면 같아 뭐해? 나 내가 인스턴트야? 우리 아내 그렇게 표독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사납지 않단 말이에요. 어, 그래요? 그럼 형태 씨는 어떤 음식 가장 좋아하세요? 어, 여기 나온 한우 진짜 좋아하죠. 한우요? 네. 저도 고기 좋아해. 되게 좋아하는데. 뭐, 뭐라고 표현해 보셨어요? 아내분이나 뭐, 애인한테. 너는 뭐뭐 같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걸 뭐를 했었지? 강아지 같다, 막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많이 하죠. 네. 복숭아 같다. 복숭아 같다. 네. 딸기 같다 조심해야 돼. 피부 안 좋다고 알아듣는 수가 아, 있어요. 그렇군요. 여러분, 딸기는 씨가 수십 개가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조심해야 돼. 네, 왜 내 코 보고 그러나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맞아, 맞아. 작가님이 복숭아는 왜 복숭아 같다고 하시는지. 뭔가 이렇게 그냥 탐스럽고 색깔도 보드라운 그 느낌에. 야하다고 작가님이 계속 네. 무슨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작가님. 작가님 왜 그러세요? 그냥 설마 혹시 무슨 설마 설마 복숭아 엉덩이가 생겼다 그러시나? 나 저는 말 못하겠다. 아, 말씀하지 마세요. 고영배 씨, 예,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쯤 얘기할 뻔했네요. 아유, 네. 이진실님, 한우처럼 비싸고 등급이 높다는 거 아닌가요? 아, 여자친구가 등급이요? 어, 한우 뭐 특급, 예, 1등급, 뭐 2등급. 에이블불불. 예. 마블링이 또 많으면. 그쵸. 뭐, 마블링이 적당히 있으면 등급이 높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마블링을 따진다면서요? 그렇대요. 오히려 우리나라만. 고기를 자주 먹는 서양인들은 마블링이 많이 있는 걸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살코기 위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기준이 또 있는 거니까요. 네. 형태 씨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네. 조혜빈님께서 한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니까 그 여자도 많은 사랑받을 만큼 매력 있다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시네요. 안 돼. 나만의 여자만 돼야지. 맞아요. 그래서 네. 내가 좋아하는 한우를 얘기한 거겠죠. 그치. 아, 근데 그건 그렇다. 한우는 누구나 좋아하는 게 한우니까. 그렇긴 해요. 여자분한테 뭔가 비교해서 이야기할 때 진짜 나만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더 로맨틱하긴 하겠다. 그렇죠. 그럼 한우 말고 나만 좋아하는 도토리묵. 어, 좋다. 매끈매끈하고. 넌 도토리묵 같아. 도토리묵 같아. 청포, 넌 청포묵 같아. 청포, 묵을 굉장히 좋아하시더군요. 묵류. 네, 묵류. 네. 우뭇 가사리 같아. 넌 묵류 같아. 넌 우뭇 가사리 같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좀 힘들긴 해요. 송태 씨 또 다음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경남 거제시에서 최예지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딕펑스의 아스피린이라는 곡을 선택했어요. 몇 번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하시네요. 읽어드릴게요. 머리 아픈 하루 일들 쉴 틈 없이 빈틈 없이 거울 속의 내 모습은 홀딱 젖은 라디오 마음 없는 생활 속에 내 가슴을 울리는 그대여 내 가슴 속의 아스피린 조금만 귀 기울여 봐요. 바로 여기서 우리 음악 소리 그 멜로디 코끼리 뭐 갑자기 코끼리야? 당신도 들을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 목소리 그 멜로디 갈매기 뭐지? 얘 진짜 뜬금없어. 코끼리랑 갈매기로 마무리가 네. 되었고요. 네. 어, 홀딱 젖은 레디오 그 지금 두 가지가 포인트네요. 네. 근데 전 아니 이거 딕펑스랑 친분 있으세요? 딕펑스. 네, 뭐 지나다니면서 인사하는 정도. 아슬아슬하게 전화번호 없는 정도. 딱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아, 그 정도 알죠. 아슬아슬하게. 네, 딱 그 정도예요. 아깝다. 네. 있을 법도 한데 없는 아, 번호. 맞아요. 반말도 살짝 하는데 네, 번호만 없는. 번호만 정도. 없는 정도. 그 정도구나. 근데 왜냐하면 이 앞에 세 줄은 그럴 듯해요. 네. 머리 아픈 하루 일도 쉴 틈 없이 빈틈 없이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뭐 이 정도는 딱 그냥 흔히 가사에서 떠오르는 심상인데. 그렇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홀딱 젖은 라디오. 뭘까? 뭘까요? 고장났다 이런 건가? 어, 그럴 수 있겠네요. 홀딱 젖은 라디오. 말 되잖아. 고장났죠. 네. 아니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뭔가 음악 소리가 촉촉하게 들린다.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는데 감수성이 예민해졌다 지금. 맞네요. 지금 새벽 2시다. 어, 그게 더 맞아 보인다. 네. 기계가 젖어서 고장났다는 건 너무 낭만적이지 못하다. 네. 좀 더 감성적으로 좀디 좀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어, 그렇겠네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라디오에 나오는 촉촉한 음악들처럼 감성적으로 젖어들었다. 근데 좀 홀딱 젖은 라디오 이거 좀 야한 느낌 납니다. 저는 야한 느낌 있을 것 같아요. 누렸을 것 같아요. 라디오가 아무리 젖어봤자 뭐가 야하다는 거지? 소리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미고 노래 나오는데 아미고 이렇게 나오고 젖으면 아미고 홀딱 젖은 레디오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예. 그 뒤에 우리 음악 소리 그 멜로디 코끼리 제 생각엔 이건 뭐랄까요? 뭔가 라임을 너무 맞추려고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어, 진짜 라임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면 진짜 이건 잡아서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시적 허용 안 돼요. 이건 시적 허용이 아니라 시적 허용 안 돼. 난데없는 거지. 멜로디 코끼리. 근데 이거 읽다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음악 얘기하다가 코끼리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 이거 전화 통화 되나요 혹시 이거? 궁금한데. 네,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될 것 같아. 안 주무실 것 같아요. 홍대에. 아, 네, 계시니까. 혹시 연결이 된다. 노래 나가는 동안 한번 알아나보죠. 네, 그럽시다. 그 이게 라임이면 참. 근데 군대 그게 대체 뭔데? 뭐 이 정도 라임으로 쳐줘야 되나? 근데 군대 그게 대체 뭔데요? 옛날에 1999 대한민국이라는 앨범에 김진표 씨가 하신 랩에 그게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군대 그게 대체 뭔데? 가람가 와라와 와. 알겠습니다. 이런 랩이 있었어요. 오, 그게 이, 학생이었나네. 네, 2331님 그냥 라임 맞춘 것 같아요.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지금 고영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라임이 맞네요. 라임인 것 같습니다. 딕펑 4543번님도 딕펑스 아스피린 가사 2로 라임 맞춘 거래요. 멜로디 코끼리. 아~ 목소리 그 멜로디 갈매기. 아, 이거 노래 궁금한데요. 아, 근데 어떻게 라임이 맞춰지는지. 이렇게 의미 없는 단어 나열이 네. 라임은 아닌데. 네. 네. 하지만 그래도 이 노래 때문에 이 코너가 살았습니다. 아, 그렇네. 이거 이 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코너를 한 주 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요. 저희는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상상만으로도 내겐 숨이 막혀버릴 것 같은 고통일 거야. Oh, help me. 날 이해해줘. 날 좋아하지마. And my lover, I love you. 내 맘 정하긴 곤란해. 내겐 항상 날마다 다른 지도 몰라. 들어오는 나도 휴일이 있었으면 해. Oh, oh, oh my love. 잠시도 널 가만두지 않으니. 그렇지만 혼자인 나는 oh, oh, 오히려 더 불안한 건 나인 걸. 이런 생각 푸른 밤 종현입니다. 화요일 코너 더 라디오 3부 시작했고요. 노래 너무 소란의, 좋아요. 그렇네요. 네. 소란의 고영배 씨 그리고 버스커 버스커의 김영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이 딕펑스의 아스피린입니다. 네, 이게 원래 걸이라는 팀 옛날 원곡이 있죠. 그런데 지금 들으신 곡은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가사로 이루어진 곡은 아니고요. 그게 빠진 버전이네요. 네, 그게 빠진 네. 이 곡은 홍대왕 씨랑 함께 부른 곡인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딕펑스가 이런 거 편곡 참 잘해요, 그죠? 맞아요. 정말 재밌게. 아, 물어보신 거예요? 맞아요. 형태 씨 맞아요? 아니, 딕펑스의 색깔이 확실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맞아 맞아요. 기타가 없이 피아노만으로 이렇게 락킹한 느낌을 낸다는 게 네. 정말 그들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코러스도 다들 잘하시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더 라디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파구 문정동에서 홍윤기 씨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꼽는 건 바로 드래곤볼입니다. 재밌죠? 드래곤볼 Z. 혹시 노래 들어보셨나요?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다가 노래 가사를 검색해봤더니 가사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가사 소개해드릴게요. 드래곤볼 Z 원곡 가사입니다. 빛나는 구름을 뚫고서 fly away. Fly away. Fly away. 몸속에 펼쳐지는 파노라마. 얼굴을 걷어차인 지구가 화나서 화산을 폭발시키는 녹아내린 북극의 얼음 속에 공룡이 있다면 공타기를 가르치고 싶구나. 차라 헤드 차라 아 차, 머리 차라 차라 헤드 차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별 걱정 없는 기분. 가슴이 빠직빠직거릴 만큼 요동치는 원기옥. 네, 역시 뭐 원기옥 나왔으면 말 다 했죠. 예, 지구인들아. 지구인들아 나에게 힘을 줘. 힘을 만세!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아 나에게 힘을 줘. 손을 들어볼까? 아, 내 몸에서 힘이 빠져나간다! 아! 조금만 주면 돼요. 조금만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읽어주신 가사는요. 원곡의 가사고요. 네. 드래곤볼 Z 보셨어요, 두 분? 저는 어렸을 때 비디오를 살짝 본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그래요? 나요. 그래요? 이거 한국판 가사는 조금 다른데요. 네. 이것도 심각합니다. 어, 그래요? 이제 제가 보고서 이거 뭐지? 했었는데요. 네. 읽어드릴게요. 반짝이는 구름을 헤치고 날아라. 날아라. 몸속에 펼쳐지는 환상의 파노라마.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네. 날아라가 이제 fly away가. Fly away. 네. 날아라가 됐구나. 직역되어서. 얼굴을 채이고 지구가 화가 나서 화산을 폭발시켜버렸네. 여기까지 갔네요. 네, 갔습니다. 녹아내린 차디찬 얼음 속에 공룡이 있다면 젖은 김을 담그고 싶어라. 정말? 정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요. 이 멜로디예요. 정말?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왜 이럴까? 이 가사 뭐지? 이러면서 저번 주에 심지어 막 작가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에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노래 가사 진짜 이해 안 가는데 이거 한 번만 파헤쳐라. 이상하다. 녹아내린 차디찬 얼음 속에 공룡이 있다면 젖은 김을. 젖은 김을. 김을 왜? 그 미역 그런 김. 진짜 맛이 없잖아요. 김 젖으면. 젖으면 젖은 김을 담그고 싶어라. 젖은 걸 또 담궈?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오역이구나. 이게 오역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오역이 됐는데 그냥 오역된 가사 그대로 녹음을 해서요. 어쩔 수 없이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정말? 오역된 거래요, 그냥. 근데 부르면서 적으면서 계속 몰랐을까? 젖은 김을 담그고 싶다는 게? 그냥 우리처럼, 다들 우리처럼 이게 뭐지? 하면서 참 사람들 특이해. 네네. 그러면서 그냥 했나 보다. 그럴 수 있죠. 네. 죄송합니다. 아까 들려드린 곡은요. 딕펑스와 홍대광이 부른 노래는 다른 곡이고요. 아까 딕펑스의 아스피린 틀어드렸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사 얘기를 했던 건 잠시만요. 작가 누나가 이제 쳐 주실 겁니다. 잠시만요. 전혀 다른 노래. 네. 라고 하네요. 아, 아스피린이 아니고요. 아스피린 어쩐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어쩐지 그 가사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버전의 그런가 보다. 그 가사가 뒤에 숨어 있나 보다 했었더니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린 노래는 딕펑스의 아예 다른 노래. 그런가 봐요. 아스피린이 아니었고요. 정말 네. 다른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그럼 가수도 다른 분이신 거예요? 그 아니요 가수는 그러니까 딕펑스의 노래가 노래 맞는데? 다른 노래고 아~ 저희가 아스피린이라고 했던 노래는 방금 들었던 그 노래고 가사를 소개했던 노래는 아예 다른 노래인가 봅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 혹시 악플 다실 거면 PD님 앞으로 좀 달아주세요. 저희 셋은 잘못이 없어요. 그게 나온 대로 한 거라서 여기 적혀 있었어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딕펑스 팬분들께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딕펑스 팬분들에게도 네. 너무 죄송하고요. 네. 아이고 이게 또 이게 다른 가사였군요. 네. 네 사과드리면서 네. 네. 드래곤볼 Z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게 오역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건데요. 그러게. 근데 하긴 왜 요즘에 미드나 네. 뭐 이런 것들 일드 이런 것도 이렇게 보다 보면 네네. 자막 직접 만드시는 분들 걸로 보게 되는 경우에 오역이나 맞아요, 의역 잘못된 맞아요, 거 맞아요. 되게 많죠. 네, 근데 많죠. 이 오역과 의역에서 되게 네. 오는 재미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네. 많은 분들이 번역을 해서 올려주시다 보니까요.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요. 네. 뭐였지? 그 뭐 그거 있어요. 토르. 네. 토르 보는데 쾅쾅쾅쾅 브라더 막 이런데 아. 근데 그거를 좀 한국말이랑 일본말이랑 이렇게 섞어서 번역을 네. 해서 진짜 웃겼었거든요. 그거 되게 일부러 웃기게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최근에 셜록 보다가 네. 셜록이 말을 굉장히 빠르게 하잖아요. 예, 영드 영드. 네. 네. 그러니까 작가 그 저거를 해주시는 분이 번역을 해주시는 분이 막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는 에이 어차피 잘난 척하는 내용입니다. 지 잘났다고 떠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그런 좀 의역의 재미도 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좀 오역에 대한 해프닝인 것 같아요. 이 네네. 드래곤볼 Z의 해프닝 곡은요. 재밌네요. 네. 넘어가 볼까요? 다음 사연으로. 네. 강남구 일원동에서 임정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노래 가사에 약간 집착을 하는 편인데요. 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래 제목이 있으면 꼭 들어보거든요. 이 노래도 그렇게 듣게 된 곡인데요. 노래 제목과 노래 가사가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크라잉넛의 신기한 노래. 뭐가 신기하다는 건지 세 분이 좀 시원하게 풀이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가사 올려주셨는데 제가 가사 네.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주세요. 내 다리가 짧다고 비웃지 마라. 내 다리는 원래가 짧은 거다. 내 머리가 크다고 비웃지 마라. 내 머리는 원래가 두 개다. 내 말이 심했다고 삐치지 마라. 마음에 안 든다면 비웃지 마라. 해준 게 없다면 기대도 마라. 이 판국에 판정패는 웬 말이냐. 아주아주 신기한 노래. 아주아주 신기한 노래. 이 신기한 노래 가사 정말 정말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네, 신기해요. 사실 이상한 노래라고 하면 더 수긍을 그냥 했을 것 같은데 신기한 노래면 뭔가 신기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한 얘기가 많아서 이런 느낌을 받으신 게 아닌가. 임정아님도 이게 뭐가 가장 신기하세요? 이 가사 중에서 내 머리는 원래가 두 개다. 저지요. 나도 그게 제일 신기하다. 야, 나 머리 크다고 하지 마. 나 머리 두 개야. 그러니까 남들 이유 같아요? 나 원래 아니, 두 개야. 나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머리 하나인데요? 쌍두사도 아니고요. 쌍두사인가? 뭐, 다리 짧다 하지 마라. 내 다리는 원래 짧은 거다. 뭐 이건 그럴 듯한데. 예. 근데 이건 뭔가 좀 읽으면서 슬프기도 하네요. 보면서 다리가 원래 짧은데 그거 가지고 돌리는 거. 그리고 네. 이것도 이상해요. 어떤 거요? 해준 게 없다면 기대도 마라. 이 판국의 판정패는 웬만해. 갑자기 판정패 얘기가 왜 나오는지. 판정패. 이때 또 뭐 이 노래가 나올 때 그 당시의 분위기 아닐까요? 뭐, 거기 나왔을 때 뭐 올림픽이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다. 사건 사고가 있어서 가사를 쓰고 계신데 아이 판정패 판정패가 웬 말이야? 내가 지금 신기한 노래 가사를 쓰고 있는데 판정패가 웬 말이야?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락커기 때문에요. Crying Not. 그러게요. 락커기 때문에 가능한.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네. 이 노래가 또 영화 마파도에 삽입된 노래라고도 하네요. 네. 뭐 정말 신기한데. 장지영 씨는 네. 판정패요? 올림픽인가요?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아 맞아요. 지금 또 올림픽이 막 끝났죠. 끝나서 선수분들 네. 한 번 더 수고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정말 수고했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모두가 챔피언입니다. 네. 하나 읽어주세요. 네, 배수민님께서 신기한 노래가 아닌 것 같고 웃긴 노래 같은데 라고 하시네요. 그러게요. 그런 매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노래가요. 멋진 곡이죠. 그럼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크라잉넛의 네. 신기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봐봐라 너는 스파이였어. 푸른밤 종현입니다. 네? 화요일 코너 더 라디오 소란의 고영배 씨, 버스커버스커의 김영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크라잉넛의 신기한 노래 듣고 왔어요. 엄청 신나네요. 신나죠? 네. 가사가 막 더 신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난 스파이가 아니었다. 스파이였다 이건가? 시작. 봐봐 니는 스파이였어. 스파이였어. 사투리로 또 이렇게 네. 맛을 살려주셨네요. 네. 네, 다음 곡 한번 소개해볼까요 그럼? 경기도 일산에서 네. 이현미 씨가 보내주셨네요. 사실 팝송은 잘 안 듣는 편인데요. 영어 스터디하면서 새로 알게 된 노래가 있어요. 캐샤 틱톡.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고 모두 멘붕에 빠졌어요. 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세 분이 분석 좀 부탁드려요. 라면서 보내주셨네요. 네, 제가 가사 한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치 내가 PDD인 것 같았어. 선글라스를 들고 문 밖으로 나가. 난 도시로 나갈 거야. 나가기 전에 잭 한 병으로 이를 닦아야지. 응? 이 밤을 위해 나가는 나는 돌아오지 않을 거거든. 발가락에 페디큐어를 해. 옷들을 전부 입어봐. 남자들 때문에 전화에 불이 나. 토핑이 떨어지고 좋아하는 CD에 음악이 나와. 응? 응? 파티에 가서 조금 취하려고 해. 네, 캐샤의 틱톡이었습니다. 네, 가사 보면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탁 써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러게요. 잭 한 병으로 이를 닦는 것. 이건 문화 차이일까요?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잭으로 예, 예. 이를 닦나요? 저는 네. 약간 숙취?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가사에서 숙취의 느낌? 아, 전날 굉장히 그 딥한 파티. 굉장히 그 많이 취한 상태로 이제 일어나서 뭐 뭔가 의식이 몽롱하고. 네네네. 오늘 하루도 몽롱하게 이렇게 지내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그럼 이건요. 이 밤을 위해 나가는 나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 오늘 밤도 파티인 거예요. Everyday! Party tonight! 근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게, 네. 제가 길게 술을, 이제 술자리를 가지지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좀 같이 놀아달라고, 네. 나는 더 이상 오늘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흐트러지고 싶어. 네. 정말 그냥 끝까지 가게. 오늘 기억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저거랑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제대로 놀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 같은 거. 네. 근데 이거 뮤직비디오 보면요 조금 이해가 가요. 아 그래요? 이게 캐샤가요 남의 집 욕조에서 눈을 뜨면서 뮤직비디오가 시작해요. 맞네 그럼. 네. 숙취 맞네. 맞아요. 남의 집 욕조에서 일어나서요 그 양주 있죠 잭 그거를 네. 들고 네. 이렇게 일어나갖고 나가면서 이렇게 한 모금 하면서 뭐 그걸로 각을 하다는 듯이 이렇게 연출을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맞네 맞아. 좀 그런 뭔가 거친 파티를 즐긴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파티인. 에브리데이 파리 투나잇인가 봐요. 토핑이 떨어지고 좋아하는 CD 음악이 나오는. 이것도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뭔 토핑이지? 피자? 피자 토핑? 그러면 피자 토핑 뭐 들어간 거 좋아하세요, 두 분? 아니, 이렇게 좋은 질문이? 네, 아니, 토핑이 나와서요? 가사는 이해가 안 가서. 여러분의 피자 취향이란 좀 알아보고. 좀 촌스러울지 몰라서 저는 무조건 불고기 피자. 불고기 피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고영배 씨로 치면 불고기 피자 토핑이 떨어진 거네요? 열받는데, 순간적으로? 피자 토핑이 떨어지니까. 정말? 아, 맞네요. 미국에서는 네. 숙취 해소를 피자로 한다는 소리를. 맞아요. 맞아요. 네. 맞죠. 네. 그게 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에도 종종 계세요. 저도 그래요. 아, 진짜요? 저도 피자로 좀 해요. 저는 그게 돼요? 치즈피자. 좀 느끼한 거 먹어서. 세련됐다. 형태 씨는 어때요? 피자. 피자요? 네. 좋아하죠. 뭐 좋아하세요? 저도 불고기 피자 좋아해요. 진짜? 네. 약간 한국적이다. 불고기. 네. 고기 들어간 거 아니면 안 먹거든요. 아니, 저는 그리고 요새 나오는 막 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막 네네네. 굉장한 것들 하와이안 들어가고 네, 막. 난 잘 모르겠어. 좀 몇 개 먹을 때 맛있는데 오래 많이 먹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다 또 이게 많은 가게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경쟁에서 이겨내려고 새로운 게 되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뭐 빵 뒤에 뭐가 들어 있고 전 다 필요 없습니다. 치즈 크러스트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나쁘진 않은데 네. 전 그냥 불고기 피자 제일 맛있더라고요. 너무 내 취향을 강요하나? 아니요 뭐 취향 네.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희 님이 이 가사 술 취해서 작사하신 듯 하셨습니다. 그런 느낌 좀 나네요. 그런 느낌 좀 나요. 네. 그리고 좀 가사 내용도 그렇게 좀 술과 파티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어떠세요? 두 분은 뭔가 술, 음주 상태에서 이렇게 음악을 하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보통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쓰면 다음날 다 후회한다고. 전 기가 막힌 거. 그중에 뭐 그중에 기억에 남는 거 지금. 그때 막 취하해서 쓴 건 아니었는데 네. 저희 1집 노래 중에 벚꽃이 내린다라는 노래 있어요. 벚꽃이 내린다. 그 노래가 조금 이렇게 조금 춥기에 그리고 밤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봄이 와서 벚꽃이 내린다 지금. 영업하시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옆에 벚꽃의 왕이 앉아있잖아요. 맞아. 묻어가려고. 벚꽃 엔딩의 왕. 근데 벚꽃 엔딩도 술 먹고. 아, 진짜? 네, 저희가 벚꽃 축제를, 이제 저희는 버스킹을 주로 하던 밴드라서. 네. 항상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들을 보시면. 야, 이거 진짜 충격이다. 네, 박자가 다 안 맞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아까 불렀던 부분인데 또 불러요, 그 부분을. 아, 정말? 네. 그래서 곡이 3분이면 끝나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 가기도 하고. 보고축제 같은 데 가서 그냥 같이 술도 먹고 또 공연하고 네. 막 이러셨구나. 뭐 어디서 하시면은 뭐 한잔하라고 주시고 이러니까. 진짜 그게 즐기면서 하는 음악이죠. 그래서 그렇게 명곡이 나왔네요. 그런가 봐요. 그 상태에서 술을 안 먹으면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네. 열을 내기 위해서 네. 손이 이제 또 쇠줄이니까 기타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쵸. 손시렵죠. 차가우니까 네, 손시렵고 그냥 그렇군요. 네 1412님 됐고 피자 먹고 싶다. 아 나도 지난주에 전에 저희 바나나 쉐이크 노래 가사 소개할 때 그분인가요? 바나나 먹고 싶다고 됐고 바나나 먹고 싶다 그러셨던 분 계셨는데 그분인 것 같습니다. 네 4522님 이 노래가 9주 동안 빌보드 1위 한 노래라는데 가사가 이런 줄 몰랐네요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유명한 노래들 중에 가사 되게 독특하거나 특이한 노래들 많죠. 맞아요, 맞아요. 네. 딱 생각나는 건 없지만요. 아니, 영어들은 뭐 기억이 잘 안 나. 얼마 전에 네. 빌보드 1위 한 곡 중에 The Fox인가? What the Fox? 이거. 네. 네. 막 그냥 노래가 그냥 너무 웃기죠. 얘는 이렇게 울지 하고 막 동물 울음 소리. 그 노래도 되게 독특한 가사로 좀 많은 분들에게. 그때 또 그거 보면서 이분들 개그맨인가? 맞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근데 개그맨 생각해보니까 제일 이상한 가사로 제일 히트 친 노래 우리 곁에 있잖아요. 어떤 노래? 강남스타일. 그래요. 뭔데 강남스타일이? 어, 이게요. 나 이거 저 인터뷰에서 봤던 건데 네. 강남스타일에 찌든 네. 현대 사회인들을 비판하는 노래라고 하셨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강남스타일에 모두 다 쫓아가는 그 모습을 좀 비판하고 싶었다. 혼자하신 거구나. 네, 그렇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말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외국 분들은 더더욱이나 모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뭐 음악들은 뭐 원래 뜻이 다 그렇게 숨어져 있는 게 많으니까요. 네. 네. 저희가 해석한 그런 것도 다 있었을 겁니다. 네. 좋네요. 아니 근데 쭉 해보니까 네. 우린 매주 바뀌어야 돼. 맞아요. 매주 바뀌어야 돼. 맞아요. 매주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코너 새로운 코너 또 해야 돼. 라디오에서 하는 거 다 그냥. 이번 주에는 또 여섯 곡을 소개했어요. 네. 네. 이 중에서 가장 난해했던 노래 한 곡 뽑아 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드래곤볼이 제일 난해했어요. 젖은 기임을 담고 싶어라. 이게 오역이다 보니까 정말 답이 없는. 당할 자가 없어. 당할 자가 없는 거야. 오역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뭐 형태 씨는 어떤 게 가장?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딕펑스 네. 노래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이제 코끼리와 갈매기 이 네. 라임을 맞췄었던 네. 그 곡이었죠. 하지만 저희가 곡을 또 잘못 틀어드려서 그러니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네네. 드리고요. 저도 그 드래곤볼 오프닝 곡이 가장 네. 오역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역은 강렬했어요. 네, 전 그랬고요. 아, 다음 주에 뭐 하죠? 진짜 네. 아, 저 스타 데이트 하자니까요. 스타 아, 추천 받아야겠다. 추천 네. 태연 아, 태연. 아, 다음 잠시만요. 나왔었고요. 아 정말? 다음 주에 여기는 안 나오셨잖아요. 그래 더 라디오에도 안 나왔어. 푸른 밤에 나오셨었기 때문에 태민 더는 안 돼. 태민이요? 태씨로 갑시다. 아 그러면 고영배 씨는 태연 말고 태민 씨. 아니 말고라고는 하지 마세요. 아, 태연 씨가 안 된다면 태민 씨. 예예예. 예, 예. 형태 씨는요? 저는 태연 씨 안 되시면 태양 씨. 예. 태씨 좋아. 태자 돌림으로 태양 아니면 태민 아니면 태민 태연 씨가 태연 씨. 또 찾아주시면. 어, 세 분 다 나오면. 어, 저는 그럼 태진아 씨로. 어 대박. 저희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네 선생님 아 재밌습니다. 네. 아이고 3127님 저는 이 코너 정말 마음에 드는데 앞으로 쭉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셨습니다. 안 돼요. 저희 변화하는 게 체질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파이팅이에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 이 코너의 모토예요. 했던 거 다 해볼 겁니다. 예, 막 하는 겁니다. 다른 코너에 다른 라디오에 있는 코너 다 가져올 거예요. 아, 그 연애 상담 뭐 연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또 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 웃기다. 네. 아 근데 두 분하고 같이 있으면 정말 시간이 훌쩍훌쩍 가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안 불러주실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요? 네. 물론 두 분은 불러드리지만 에이. 두 분은 불러드리지만 이 가사 소개 코너는 오늘로 올 상반기 안에는 네. 태연, 태민, 태양 중에 한 명이라도 꼭 데려오기 또 약속. 네 제가 DJ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태양과 태연 씨 그리고 태민 씨 셋 중에 한 분 올해 어? 안에 네. 만나볼 수 있도록 제가 대박이다. 어 어떡하지 나 떨려서 말도 못할 거 어떡하지 이거 대박이다. 뭐 아직 열 달이나 남았으니까요. 어, 딕펑스 태연 씨 태연 씨도 아 그래요 딕펑스 어, 태연 씨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짱이에요. 노래 잘못 듣는 거 사과도 드릴 겸 뭐 네.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두 분 오늘?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사실 감기도 조금 남아있고 뭐 연습 합주하다가 바로 와서 좀 피곤했는데 어, 신나서 잠 다 깼네요 저도. 아 정말요? 네. 다행입니다. 빨리 나으시고요. 그러게요. 약 잘 네. 챙겨 드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네. 어떠셨어요 형태 씨는? 역시나 즐거웠고요. 네. 하루하루 이제 정말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무스탁을 벗으셨어요. 더우셨나봐요. 네. 너무 핫해져가지고 여기 핫플레이스에 완전. 네. 꼭 사진 찍고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멋있었으니까요. 아, 네. 다음 주에도 더 라디오로 찾아올 거고요. 네. 이번 주엔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보내드리면서 이 노래 듣겠습니다. 딕펑스의 아스피린. 아까 잘못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딕펑스의 아스피린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상 곁에 있어 주는 것 yeah. 원래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최근에 회사를 옮기고 새로 맡은 일로 스트레스가 컸다. 그게 날 너무 예민하게 만들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피하게 했다. 그렇게 주말도 없이 일만 하다 겨우 이곳에 적응하니까 보이기 시작했다.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갑자기 허무함과 쓸쓸함이 몰려들었다. 대체 회사 일이 뭐라고 내가 날 괴롭히다 외톨이로 만들어버렸을까? 그래서 무작정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태어나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관광지를 찾아다니고 혼자 바닷가에 앉아 몇 시간이고 있었다. 그리고 짧은 하루 동안 몸이 움직이는 대로 살며 다짐했다. 조금 더 여유를 갖자고. 내 머릿속이 복잡했던 건 일 때문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여유를 잃었기 때문이니까. Cause I got time while she got freedom. Cause when her heart breaks, no it don't break. No it don't break, no it don't break even. No. What am I gonna do when the best part of me was going to win? What am I supposed to say when I'm all choked up that you're okay?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강선주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더 스크립트의 브레이크 이븐이었습니다. 크리스티님 신청곡이에요. 네. 시간과 여유는요,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지만 좀 여유를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스로 좀 이렇게 막 채찍질을 하면서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숨 막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송진주님, 저는 퇴사하고 혼자서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갔어요. 혼자인 게 정말 싫었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잘 다녀요 하셨습니다. 저도 혼자 되게 잘 다녀요. 혼자 다니면은 뭐랄까 같이 가는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도 있고요. 좀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도 느낄 수도 있지만 가끔은 혼자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배현정님,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들으면 제 사연이 아닌데도 괜히 마음이 간질간질하며 풀어지네요. 오늘도 푸른 밤을 들으며 마감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읽으면서요 좀 아 나도 그런데 이런 적 되게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4807님, 오늘 졸업식했어요.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했는데 더 라디오 들으며 잠시 아무 생각 없이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말 즐겁게 웃었던 것 같네요. 고영배씨랑 김영태씨 너무 재밌죠. 푸른밤 일주일 중에 가장 크게 웃는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두 분 참 매력적이에요. 2954님, 오늘 단발로 머리 잘랐는데 심각하네요. 위로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근데 단발로 자르거나 아니면 앞머리 자르고 후회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좀 지금은 어색해서 그럴 거예요. 좀 지나면 더 괜찮아질 겁니다. 아니면은 그럼 야한 생각 좀 빨리 많이 해보세요. 좀 빨리 자라게 머리카락. 7328님, 군대 가기 8일 남은 밤을 여자친구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일주일 하고 하루 남으셨군요.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오늘 또 따뜻하게 이야기 많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지연님, 오늘 처음 푸른밤 들어요. 여긴 중국이라 1시간 느려서 12시 반이에요. 처음 오는데도 친숙하네요 하셨습니다. 내일도 찾아주세요. 중국에서 들으시는군요. 멀리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같이 있어주십시오. 5645님, 방금 퇴근했어요. 오늘처럼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이 시간이 못내 아쉬워. 쉽게 잠들지 못하네요. 내일 아침이면 일찍 눈 떠야 하는데도 그렇네요. 그렇죠. 왠지 일이 늦게 끝나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야 돼도 왠지 잠들기 싫고 뭐 나만의 시간을 좀 더 만들고 싶어서 침대에서라도 뭐 꼼지락꼼지락 차 만들고 그러는 시간들이 있는데 저도 좀 그래요. 다음날 막 7시에 나가야 되는데 2시 반에 끝났는데 안 자고 그냥 뭔가 개인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래도 내일 일이 있으니까 천천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찬희님, 오늘 잘했어요. 성시장님에게 칭찬받겠어요 하셨습니다. 진짜요? 내일 여쭤봐야겠습니다. 어땠어요? 지금도 듣고 계시려나? 아이고, 갑자기 또 긴장되네요. 이런. 전현지님, 내일 사촌동생을 데리고 부산에 가요. 자매처럼 자란 동생인데 동생이 사춘기가 오면서 잘 못 돌봐준 것 같아 속상해요. 자매처럼 지낸 사이였는데 이번 여행에서 싸우지 않고 우리 사이에 좋은 무언가를 얻어오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친척동생과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시는군요. 잘 다녀오시고요. 원래 좀 사춘기나 이럴 때는 싸우고 그러면서 크는 겁니다. 오늘 내일 가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오십시오. 9698님, 오늘 마지막 멘트 잘 자요 해주세요. 그냥 설레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로는 못해드리고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성 시장님 건데 잠깐 빌릴게요. 성 시장님 잘 자요. 내가 못하겠다 이건. 아, 저는 이런 말을 잘 못하나 봐요. 아이고 양. 그러면 노래 듣고 올까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유나의 기다리다. 0115님 그리고 김유나님, 김미나님 신청하신 곡이고요. 울프원의 So Much In Love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천 번쯤 말해보면 다을까요. 울어보고 뗐으면 그댄 내 맘 알까요. 미워해볼까요? 서운한 일들만 손꼽을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있는데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맘 같을 수 없겠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한 거죠.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나예요. 오늘 방백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일 때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 바로 오늘이 또 다른 평범한 기적이야. 하늘은 언제 눈이 내려야 할지 알고 씨앗에게 자라는 법을 가르칠 필요도 없지. 사람들은 매일의 삶이 당신을 위해 포장된 선물 같다고 해. 마음을 열고 당신이 갖고 있는 걸 나눌 방법을 찾아봐.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든 순간처럼 하루하루가 놀랍지. 바로 오늘이 또 다른 평범한 기적이야.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 당신의 꿈을 버리지 마. 그 꿈들을 마음에 품어봐. 왜냐하면 우린 그 평범한 기적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지. 그 평범한 기적 말이야. 기적을 보고 싶지 않아? 캐나다 출신의 뮤지션 서라 맥락클란의 Ordinary Miracle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어디론가 가고 있거나 한 끼 따뜻한 밥을 누군가와 먹었다면, 혹은 혼자지만 내일은 더 밝은 날이 될 것 같다고 믿고 있다면, 내년쯤엔 취직도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건 모두 우리 삶의 작은 기적들일 겁니다. 그 기적들을 한번 기다려볼까요? 오늘 끝곡은요, 사라 맥락클렌의 Ordinary Miracle입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Please don't fall.